것 같아. 널 쉽게 그릴 수 있어 난. 네가 있을 것 같아 문 밖에. 근데 넌 몇 시간 떨어져 있잖아. 써주는 쓰기만 한 줄 알았는데. 그땐 시원한 코코아를 마시는 듯해. So baby I fall in love. 끝끝내 마주치지 못한 너의 입술과 내 입술 사이로, 사이로. 어떤 인연이 날 스쳐갈지 몰라도 방향은 널 향하고 있어.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세로 다다다 지어줄 수 있어 전부 다다다. 텅 빈 방 안은 다시 깜깜. 달력을 찢으면 널 볼 수 있을까.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있을 때 너를 그려놔야 내가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어. 결국에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내 떨리는 폰을 내려놓고 난 펜을 잡았어. Yeah. 마지막에 난 맨발 넌 짙은 핑크색의 민크. 허름한 시계가 푸석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 그땐. 마냥 그땐 넌 딴 세상 속에 주인공. 그래서 난 널 지금도 쉽게 그릴 수 있어. 끝끝내 마주치지 못한 너의 입술과 내 입술 사이로, 사이로. 어떤 인연이 날 스쳐갈지 몰라도 방향은 널 향하고 있어.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세로 다다다 지어줄 수 있어 전부 다다다. 텅 빈 방 안은 다시 깜깜. 달력을 찢으면 널 볼 수 있을까. 한때 서로 향했던 너와 내가 시간이 흘러가 쉽게 빠 달려갈 기세로 다다다 지어줄 수 있어 전부 다다다. 텅 빈 방 안은 다시 깜깜. 달력을 찢으면 널 볼 수 있을까.